그대는 왜 날 모르시나. 그리움에 지친 내 마음을 그리운 당신 손목 잡고서 걷고 싶은데 그대는 왜 날 모르시나. 두 팔 벌려 안고 싶은 마음 이슬비에 젖은 마음 달래며 눈물 짓는데 왜 나를 모르시나. 왜 내 마음 모르시나. 입도문 하느라 내 마음 전하려 답답한 바람아 내 말 전하려. 그대는 왜 날 모르시나. 가슴 열고 기다리는 마음 창가에 꽃 그림자 밟고서 기다리는 열고 기다려